까마득하니 거리 너를 향해 더 멀리 흘러가듯 한 걸음 또 한 걸음 어둠 아래 저 깊이 너를 향해 더 멀리 하늘 아래 울고 있어도 네 모습을 놓치지 않아